저기 안티고네 대사 연습 좀 했어요? 하긴 하던데요. 야, 하긴 해. 지난번에 워낙 이스메네가 강해가지고 이스메네 완전 지난번 이스메네 죽였죠. 오늘 이제 안티고네가 얼마나 이스메네를 선방하느냐. 이게 오늘의 사실은 오늘 다른 게 없게 상황이 묘하게 이렇게 대립전선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안티고네가 이스메네를 얼마나 잘 이렇게 커버하느냐 이게 됐는데 지금 이스메네 왜 굉장히 여유 있게 있어요. 지금 안티고네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 물을 계속 먹고 있고 물 먹는 안티고네 와 느긋하게 이렇게 뒤에 기대서 이렇게 이스메네 지금 이러고 있다고 지금 저 이스메네 잠깐 봐요. 이스메네 저기 있잖아 지금 이스메네 뒤에 이렇게 쫙 기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물 먹는 안티고네와 저기 느긋한 이스메네 그 다음에 코러스 잠깐 일어나봐. 코러스 네 명. 빨리 일어나. 지금 여기 구민 아카데미라고 해서 대충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깡목만 없지 이게 훈련소나 다름없어. 자, 저기 모두 다 청중을 향해서 지금 이게 테아트로냐? 테아트로.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오르케스트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따가 좌측 코러스 나올 때는 이쪽에서 이게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그다음에 좌측 코러스 여기 있다가 이렇게 둥둥둥둥 파로도스로 나와야 돼. 지금 여기가 지금 저그 뭐지 저 테아트로냐 이게 계단식 강의실이잖아 테아트로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때 이따가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아 쓰고 프롤로그스 한 다음에 코러스가 나올 때 박수 쳐줘야 돼 이게 안 그러면 코러스 열받는다고 이 코러스들이 지금 성품 안 좋게 생겼으니까 괜히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난도질하거나 이게 관중석으로 세도해서 박수 안 친다고 갈구니까 조심들 하라 일단 코러스를 미리 격려의 박수를 미리 한번 주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프롤로고스나 이게 첫 번째 코러스의 등장과 이제 이걸 설명을 하기보다는 일단 처음에 한번 물 먹는 안티고네와 느긋한 이스메네의 프롤로고스를 한번 대사를 한번 치고, 대사 한번 치고, 그 다음 들어가주는 게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프롤로고스 안에는 코러스가 첫 번째 코러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모든 대사를 갖다 프롤로고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프롤로고스 안에는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여임동군 왔나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대립축으로서 이 축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이 드라마를 볼 것인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프롤로고스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프롤로고스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자,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한번 몰두를 해 봅시다. 근데 안티고네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다 해서 내가 선생으로서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나는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제가 정말 인간 종류의 여러 종류의 인간들을 내가 가르쳐봤는데 제가 대학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야학 선생도 하고 3학년 4학년 때도 제가 야학을 했는데 수학만 빼고 다 가르쳐봤어요. 근데 그런 종류 여러 종류의 이게 강의를 해봤는데 내가 강의하면서 제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격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인천 부평에 가면 한국은행 연수원이 있어요. 한국은행 연수원에 가서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1990년대 말이야 21세기에 대한 철학적 전망이라는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어. 한국은행 연수원에 가서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강의하러 가면 진짜 할 얘기가 없어. 한국에서 가장 자부심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야. 그죠? 느낌 딱 오죠? 공무원 중에도 상 공무원들. 게다가 거기 전산팀 뭐 이런 데는 거의 죽음이야. 철학하고 완전 저 멀리 계신 분들. 그 양반들도 내가 해봤는데 안티고네쯤이야 뭐.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감정 몰두해가지고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도 다 내가 안티고네다 내가 이스메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어주셔야 돼. 아시겠어? 조석중 군은 지금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읽을 거야? 이스고네? 나원 참 미리 안 읽은 티 내네 정말. 이봐 이스 뭐 알아 정말. 이거 오늘 강의 시작 분위기 영 안 좋다. 이거 안티고네가 못하겠다고 삐대질 않나. 안티고네. 오, 나의 친 동생. 나와. 나의가 아니라 나와. 나와. 벽 깨면 벽을 깨버릴게, 벽을. 오, 나와 친 동기가 아닌 이스맨의 워리어. 오이디푸스에게서 비롯된 온갖 불행들 중에서 제우스께서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에게 이루시지 않은 것을 너는 단 한 가지라도 알고 있니? 고통과 재앙과 치욕과 불명에 치고 너와 나의 불행들 중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은 한 가지도 없으니 말이야. 학원을 방금도 장군님께서 모든 시민들에게 무슨 포고를 내리셨다는 거니? 너는 들어서 알고 있니? 아니면 적들이 받아 마땅한 불행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너는 모르고 있니? 이스메네 이제 아 이제 쪽팔림의 시작입니다. 이스메네가 아 이스메네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안티고네 그 다음 대사 안 할지 모르니까 예? 어떡해요? 아 지난번에 하니까 이 석 죽더라고 그죠? 이스메네 너무 사람을 석 죽이는 경향이 있는데 대충 살살 안티고네도 막 대사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자 이스메네. 우리 친구들에 반해서는 안티고네 언니,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우리 두 자매가 같은 날 이중의 가격에 의하여 돌아가신 두 오라버니를 잃은 뒤로는 말이에요. 그리고 간밤에 아르고스 군이 물러간 뒤로 나는 내 형편이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도 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만 듣도록 내가 너를 궁전의 문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야. 무슨 일이에요? 보아 아닌 무슨 궁리를 하시는 것 같군요. 크레오님께서 우리 두 오라버니 가운데 한 분은 후이 장사진에게 한 분은 장사진지 못하게 하셨지머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테오클레스는 사자들 사이에서 명예를 누리시도록 그분께서 다른 법도와 관습에 따라 땅속에 묻어주셨으나 비참하게 돌아가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 아무도 무덤 속에 감추지도 애도하지도 말고 애도도 받지 못한 채 무덤도 없이 진수성찬을 노리는 세대의 반가운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게 하셨대. 그런 폭우를 착하신 크레오님께서 너와 나에게 내리셨대. 그리고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리로 오실 것인데 이 일을 그분께서는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않고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자는 시민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대. 사정이 이러하니 이제 곧 너는 내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고귀한 부모의 못난 자식인지 보여주게 될 거야. 예, 일단 거기까지 여러분들 밑줄 하나 밑줄 좀 칩시다. 구행에 적들이 마땅한 받아 마땅한 불행들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드라마는 항상 대립되는 두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적과 친구 나타났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서로 대립되는 단어들이 나타나면 딱 유념을 하세요. 거기에서. 멋진 대사는 신경 쓸 거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그 다음에 안티고네의 그 세 번째 대사에 보면은 두 오라버니 가운데 후이 장사진에 대해 한 분은 후이 장사진이고 한 분은 장사진이지 못하겠다. 이거 있죠? 대립되는 말. 그러니까 에테오클레스에게는 명예를 폴리네이케스에게는 지금 명예 시신을 새떼의 먹이가 되게 개떼의 먹이가 되게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유념해야 돼. 어? 밑줄 쳤어? 안 치면 검사해. 책 안 산 걸로 간주하고 책 안 사기만 해봐. 이제 책도 얇은 건데 지난번 건 안 사도 봐주지만 이번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스맨의 마지막 부분에 고귀한 집안 고귀한 부모의 못난 내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고귀한 부모의 못난 자식인지 이렇게 돼 있죠? 고귀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 사람 시체 묻는 것 같고 고귀함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일리아스에서도 나왔지만 히랍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고귀함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 드라마는 크레온도 자신의 명예, 안티고네도 자신의 명예. 일리아스에서는 신들이 다 신들의 말을 따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들끼리 싸워요. 사실은 제우스 신하고 지하에 있는 하데스 신하고 싸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안티고네가 기대고 있는 신하고 크레온이 기대고 있는 신이 달라. 서로 백으로 삼고 있는 신이 달라. 그러니까 이 신의 대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고귀함이라는 단어는 마르고 아무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는 정말 고귀한 단어야. 고귀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고귀함이 노블이지, 노블. 이 반대말이 뭐예요, 영어로? 예? 빨리 말해봐요. 학생! 험블. 어, 학생이니까 그래도 좀 아는구만. 고귀함의 말이면 험블이야, 험블. 노블과 험블의 이 대립. 노블, 이게 바로 뭐냐? 영어, 그리스어로 팀의 명예. 지난번에 일리아스의 숙제가 뭐였어요? 명예였죠, 명예. 명예에 대해서. 명예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령 이 영국에서 나오는 뉴레프트 리뷰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가 한국에서 나와요. 1년 연간지로 나와. 한국 사회 진보 진영의 담론이 모자라서 이 모양이냐? 아니에요. 품격이 모자라서 이 모양인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다 쌍티가 나 있어. 돈 독이 올라가지고. 예? 그죠? 품격이 문제지. 좌파 진영의 진보 담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노블과 험블 이 두 개의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을 때도 그렇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을 때도 그렇고 단테 신곡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고대 서양 고대 사회의 고전을 읽는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 명예 노블 이 자기의 고귀함을 명예로움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일생일 때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얼마나 고귀하게 얼마나 명예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살았고 우리는 고귀함 따위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극악스럽게 눈앞에 있는 거 처먹고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한 발짝 딱 물러나서 고귀함을 생각해 볼 수 없으면 이게 사람이 못 되는 거라. 안티고네만도 못한 거야. 자 다시 이스메네. 사태가 그러하다면 가엾은 언니, 내가 매듭을 풀거나 묶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어요? 너는 나와 누구와 행동을 같이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협박 공간인데 지금.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분위기인데 이거 거의. 다시. 약간 틈만 주니까 안티고네가 지금.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험불하게. 너는 나와 누구? 네. 좀 싸놨게. 행동을 같이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해. 좋았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스메네하고 안티고네하고 이제 좀 둘이 이제 자매간에 티격태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좀 싸놨게 나가야 되는. 자 이스메네. 무슨 모험을 하시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 손을 도와 시신을 들어 올려주지 않겠니? 도시에 금리원 내렸는데도 그분을 모셔둘 작정이세요? 그래, 나는 오라버니에 대하여 나의 임무를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내 임무를 다할 작정이야. 나는 결코 그분께 배신자가 되진 않을 테니까. 정말 대담하시군요. 크레오님께서 금하셨는데도요? 그분에게는 나를 나의 가족에서 떼어놓을 권리가 없어.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두 번째야. 일단 여기서 이제 이스메네하고 안티고네하고 둘이서 이제 뭔가 다툼이 시작됐죠? 이제 이스메네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스메네 대사가 길고 안티고네 대사가 길어요. 이게 뭐냐? 이스메네는 사실은 크레온의 입장을 살짝 대변해주고 미리 맛보기로. 이스메네가 이제 언니한테 언니 그따위로 하다가 우리 다 죽어요. 응? 이 개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안티고네도 이런 개 같은 년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 이스메네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강하게 이게 감정을 업시켜가지고 네? 설득조로 강한 설득조로 자 이스메네. 아 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자신의 죄가지를 등치어 내시고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두 눈을 치신 뒤에 증오와 경멸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뒤 동시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어머니이자 아내께서 본 올가미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두 오라버니께서 같은 날 불행하게도 제각기 혈족의 피를 쏟음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손으로 공통된 운명을 마련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죽고 말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들과 더 쓰라린 일에 있어서도 복종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일은 어쩔 도리가 없는 만큼 지하에 계시는 분들께 용서를 빌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거예요. 지나친 행동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남자와 여자의 대립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성의 대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그걸 생각하면 페미니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텍스트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하에 계시는 분들께 용서를 빌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통치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통치자. 지하에 계신 분들, 지하에 계신 분들과 통치자의 대립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티고네. 이제 안티고네, 이스메네가 싸가지 없이 자기를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열이 팍 받친 거야. 알겠어요? 떡볶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쪽으로 갔습니다. 예. 나는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어. 아니 설사 네가 그러길 원한다 해도 나로서는 너의 협력이 달갑지 않아. 너는 네 좋을 대로 해. 그래도 나는 그분을 묻겠어. 그렇게 하고 나서 죽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그분 곁에 눕게 되겠지. 경건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은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들보다도 지하에 계시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지. 그곳에 나는 영원히 누워있게 될 테니까. 그러나 너는 원한다면 신들께서도 존중하시는 것을 경멸하려무나. 예, 여기서 경건한 범행이라는 말을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스메네도 말했듯이 지하에 계시는 이들의 마음 그 다음에 신들께서도 존중하시는 것 이렇게 쓰니까 지금 안티고네는 지하에 계시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시간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지금 지하에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스메네하고 안티고네하고 자기들의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다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일단 이 드라마에서 뭐가 대립되는지 이제 다 나왔어. 사실상 자 이단부터는 이제 서로 그래 갈 길 가자 이년아 전년아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야 지금. 알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메네하고 안티고네 이 대사는 여기 그냥 그래 알았어 언니 빠이빠이 그럼 이만 뭐 해본 나이스 데이 뭐 이러고 헤어지는 거야. 자 이제 지금 안티고네는 시내 쪽으로 퇴장하고 이스메네는 궁전 안으로 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코러스? 코러스는 조금 이따 긴장들 하지 말고 긴장 풀고 이 프롤로그스 일단 좀 쫑을 내고 나서 코러스가 와야 되니까 코러스를 준비해요. 쉬는 시간에 도망가지 말고 다시 앞으로 옵시다. 프롤로그스. 아까 아니면 적들이 받아 마땅한 불행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너는 모르고 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적하고 친구 이렇게 돼 있죠. 적하고 친구. 적은 뭐냐? 여기서 그 다음에 친구는 뭐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적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프렌드보다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적이라고 하는 말은 배반자라는 뜻이 배반자. 여기서는 그 친구는 말 그대로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스에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친구는 그리스 말로 히라보르 말로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필로스 친구. 필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필리아. 필리아라 그러면 이게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 또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정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필리아, 필로스 친구입니다. 근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친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혈연 관계인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혈연 관계인. 그러니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심정을 나누는 동지, 뭐 이런 뜻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티고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안티고네의 적은 크레온이야. 크레온. 크레온의 뒤를 봐주고 있는 신은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데 제우스 신이에요. 여기서 제우스 신하고 하데스 신의 대립이 나타나요. 크레온과 안티고네를 앞장 세워서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고네가 크레온님께서 우리 두 오라버니 가운데 한 분을 후위 장사 지내되 그래서 그러니까 에테오클레스하고 폴리네이케스하고의 이 두 사람의 형제가 있는데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아르고스 군을 이끌고 와서 테바이를 공격하다가 전사한 폴리네이케스도 비록 전왕 오이디푸스의 아들이지만 다른 적군과 마찬가지로 내장하지 못하도록 크레온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네이케스가 아르고스군을 이끌고 와서 테바이를 공격했어. 그래서 그거를 맞서 싸우다가 에테오클레스가 죽었죠. 두 형제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형제끼리 또 싸웠단 말이니까. 그런데 이제 안티고네는 그렇다 해도 폴리네이케스는 자기의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오빠잖아. 친구잖아.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어떻게든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 지켜야 할 그 법에 따라 오빠를 묻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립되는 게 뭐냐면 클레온이 말하는 나라의 법이 있고 안티고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 천법 또는 천륜. 안티고네가 지키고자 하는 건 우리가 가족과 가족의 그건 천륜이잖아요. 그죠? 천륜을 지키고자 하는 거. 나라의 법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든 법. 또는 이 천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신이 만들어놓은 법이라 해서 신법이에요. 신법.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쓸 때는 국법과 국법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천륜 또는 가족이 지켜야 할 가족의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인가 요 대립구도가 여기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고네에 나타나는 대립에서 핵심적인 대립은 뭐냐? 사람이 만든 국가의 법하고 신이 정해둔 신의 법하고 요 두 개 사이의 대립. 요게 안티고네를 이끌고는 기둥이 되는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립으로 다 수렴이 되는 거야. 요 대립으로. 여기서. 그래서 안티고네는 이렇게 내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고귀한 부모의 못난 자식인지 보여주게 될 것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고네가 생각하는 고귀함은 신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고귀함이라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이제 크레온이 대사를 하는데 그것이 고귀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저히 우리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대립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안티노미,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율배반이 뭐야? 강준영 군 얘기. 정확한 뜻은 모르리라고 생각해.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어떤 것은 이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 개념을 말해. 여임동 군 얘기해봐. 이율배반. 어느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면 다른 한쪽의 입장은 철저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각각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크레온은 크레온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법을 인법을 지키는 자들하고 신법을 지키는 자들하고 신법에 입각해 한 사람하고 인법에 입각한 사람하고 다 자기 나름의 정당화가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지키고자 하면 상대를 절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율배반상이에요. 둘 다 고귀함. 추구하는 것은 고귀함이에요. 알겠어? 한쪽은 찌질하고 한쪽은 고귀한 것은 아니라 둘 다 그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해. 두 가지 고귀함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냥 이번에는 폴리네이케스를 절반만 묻어주죠. 뭐 이런 건 없는 거라. 이게 도저히 화해할 가능성이 없는 거 있죠. 화해할 가능성. 죽기 아니면 살기 있잖아. 이런 게 이제 모순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게 안티놈이에요. 안티놈. 이게. 근데 이게 왜 이율배반이 되느냐? 둘 다 추구하는 것이 고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크레온은 크레온대로 안티고네는 안티고네대로 자기 나름의 고귀함의 정당화 근거를 갖추고 있어요. 이 고귀함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이게 노블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이게 노블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 이게 귀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귀족이라는 게 뭐야? 루이비통 그 핸드백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제트 비행기, 전세 비행기 이게 자기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게 귀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귀족이라고 해서 고귀한 자를 귀족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근데 어떤 자를 고귀한 자라고 하는가? 이거는 시대적인 맥락 속에 다르겠죠. 시대적인 맥락 속에 다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는 고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이 살잖아요. 거의 없이 살잖아요. 요즘에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소회를 말하기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서 험블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자기가 과거의 동료들이 험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참 그 인간이 험블해 보이더라고. 험블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뜻 아니야? 남을 저 새끼 험불한 놈, 그럼 난 노불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노불과 험불은 이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니까. 아, 정말 험불해 보이더군. 그래서, 아, 정말 이 사람은 고귀함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고귀하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요즘에 일본 수상이 누구죠? 아소다로죠? 아소다로인데, 일본 아수다로 수상이 일본에 있는 학습원 대학을 나왔어요. 일본의 학습원 대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는 시오노 나나미 있죠? 시오노 나나미가 학습원 대학 출신이야. 그 일본 귀족 출신,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학습원 대학. 거기 시험 잘 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오노 나나미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이게 학습원 대학을 나왔다. 일본에서 학습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통 일본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오노 나나미 우파예요. 우파 군국주의자예요. 시오노 나나미. 그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 카이사르 같은 이게 영웅들 좋아하잖아요. 군국적인. 그러니까 제국주의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각쉐인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이 정통 우파야. 근데 아소다로 지금 수상이 우파거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왔는데 아소다로가 그 한자를 좀 틀리게 쓴대요. 가끔. 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대. 학습원 대학에서. 쪽팔리다고. 아니 학습원 대학 출신이 한자를 틀리게 쓰다니 이게 웬 개쪽이야. 지금 이러고 있대요. 일본이 그렇게 콩가루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가까이 있는 K모 대학 나온 분이 지금 P모 자리에 계시잖아. 그죠? 근데 쌍티나는 말 팍팍 해도 좋아요 좋아요 이러고 있잖아. 이게 무슨 대학이 아니에요. 이게 쓰레기통이지. 그잖아. 학생들 모집하면서 야매짓하고. 응? 그잖아요. 등록금 없는 애들은 안 들여보내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이게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일본 새끼들 뭐 지랄 뭐 쪽발 새끼들 뭐 이렇게 말해도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대학 이 대학 출신이 한자 틀리게 됐다고 막 저 새끼를 뭐 동창에서 잘라버려 말아버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어떤 나가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말을 야매 어설픈 일본어를 막 쓰게 되는데 와꾸가 돼 있는 거지 이게. 게다가 오늘 저기 오자왕가 하는 놈이 요새 돈이 많으니까 제주도 사자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건 지들끼리 술 먹으면서는 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술 먹으면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 야 우리 일본 애들 데려다가 한 뭐 산적에다 꿰산 7명씩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러나 공적인 자리 딱 나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이게 공과 사의 이 거리가 딱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일단 노블의 기본이거든. 근데 그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쌍티가 줄줄줄줄 흐른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나라당 저기 의원 연수에서 저기 흑석동에 있는 제2모 대학 총장이 P모 총장이 가서 여학생들은 어떠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게 지들이 수쳐먹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노블이 몸에 안 붙은 거예요. 맨날 처먹는 게 부패 음식이나 처먹고 부패 먹는 게 제일 싸구려 음식인 거 아시죠? 네? 제 싸구려인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탈리아 음식점에 가면은 여기 접시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접시 위에다 이렇게 식기를 딱 놔서 주잖아요. 어떤 양반들은 그런다니까 부페만 먹던 양반들은 이 포크로 밑에 있는 접시 땡땡 치면서 이게 뭐다냐 이거 뭐 이렇게 네? 이게 뭔 낭비야 그런 낭비야 뭐 이러면서 들었다 놨다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노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자기의 사적인 영역에 들어있는 것하고 공적인 영역에 나오는 것 사이에 이 거리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것. 아, 이건 사담이다. 아, 이건 공담이다. 있죠, 이거. 이것을 공과 사회, 영역, 사회의 거리를 아는 거 있잖아. 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 거리를 모르면 일단 노블에서 땡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나.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제 그 제가 블로그 이런 거 많이 여기 좀 유명한 필자나 이런 사람들이 블로그 쓰잖아요.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니까 무심코 쓴단 말이죠. 뭔 글을. 무심코 써. 근데 블로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공담이죠. 그죠? 비밀 글 쓰는 거 아니면 무심코 써. 근데 거의 DC 인사이드 갤러리 수준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다가. 아주 힘들고 피곤해. 그래서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메일이 어떤 사람들 와요. 이게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막 말을 험불하게 하시는 분이. 게시판에 글 쓸 때 왜 이렇게 노블하게 쓰시느냐고. 강의는 교육 목적상 온갖 지랄 연병을 다 해서라도 이걸 집어넣어야 될 의무가 있어. 본전을 뽑아줘야 돼. 그러니까 험불해도 돼. 내가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이것이 잘 이해가 된다면 내가 이게 혓바닥으로 이 바닥도 다 핥을 수 있어. 정말이야, 정말. 정말 할 수, 침이 다 마르고 안 되면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샘을 뚫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발바닥을 다 핥아드릴 수도 있어. 그러나 글, 게시판에 쓰여진 글은 딱 기록으로 남죠. 물론 이것도 녹음이 남지만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울림이 생겨서 무한 해석이 가능해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노블하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런 거리들, 그런 거리를 잴 줄 모르면은 험불하게 되는 거야, 그게. 예? 과거의 동기들 험불하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험불해지는 거야. 참 험불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고귀한 부모의 못난 자식, 이게 고귀함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안티고네는, 안티고네가 이렇게 오빠의 시신을 장례지에 묻어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노블, 고귀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나온 거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메네가, 여러분들 그 대사를 보면은 이스메네의 대사 중에 내가, 안티고네가 내가 나의 이손을 도와 시신을 들어올려주지 않겠니? 그런데 도시에 금령이 내렸는데도요, 이렇게 이스메네가 말한 부분이 있죠. 그 도시라는 단어, 옆, 단어 위에다가 폴리스라고 씁시다. 폴리스. 폴리스. 지난번에 제가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 비극 작품들을 이해하려면 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상연되게 드라마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폴리스인데 폴리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정치 공동체, 그렇죠? 또 하나가 인민이라는 뜻,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의 인민들에게 그런 말이겠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폴리스인데 인민이라는 뜻을 가진 폴리스가 되겠어요. 인민. 뜻이 하나씩 용례가 나오는 거지. 폴리스 용례 중에 하나가 인민들에게 금령이 내렸는데도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의역이고 천병희 선생이 지금 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도시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도시라고 하는 뜻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에게, 인민들에게,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스메네가 안티고네 언니를 갖다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언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부분이요. 거기 보면 지금,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찾았어요? 학생 찾았어? 지금 어딘지 알아? 57행. 이 사람 봐라, 이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 법이라는 단어. 법을 무시하고, 요 법.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국가의 법, 폴리스의 법, 법. 크레온이 기대고 있는 건 이 법이요. 사람의 법, 국가의 법, 사람이 만들어낸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메네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거고, 그 이 말, 지금 이 말이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간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죽고 말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안티고네에게 아주 심하게 꽂혔겠죠, 이 말이. 언니 법 좀 지킵시다.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법은 무슨 법? 니 미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국가의 법 따위는 두렵지 않아. 그렇죠? 안티고네는 뭐가 두려운 거야, 그러면 안티고네는. 국가의 법이 두렵지 않으면. 신의 법이 들어온 거죠. 그죠? 신이 정해놓은 원칙이 중요한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지, 사실은. 배는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그저 그냥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이분들은. 그냥 바로.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죽고 말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리들은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자와 남자의 대립이 있는데 이 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인 남녀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자는 가족, 여자는 가족이고 남자는 폴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공동체를 이걸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은 또는 가정은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가정이라고 하면 이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있고 이제 폴리스가 있잖아요. 폴리스는 이제 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가족인데 가정이지만 이게 사적인 영역을 가리키고 이게 이제 도시잖아. 도시 말하자면 도시 또는 인민 또는 정치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요거는 공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거니까 요 말을 이스맨의 요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사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 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하에 계시는 분들께 용서를 빌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계시는 분들은 저승을 다스리는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 및 죽은 폴리네이케스의 혼백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계신 분,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폰의 지하 여신이죠. 지하 여신. 그러니까 이제 이스메네는 아주 뚜렷하게 폴리스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말을. 혹시 해남초등학교 후문 쪽에 3, 4, 이렇게 누비라 차량 빚으신 곳이 빨리 죄송합니다. 그쪽 앞에 계시네요. 코레고스가 코레고스가 있는 티를 내네요. 누비라. 좋아. 내가 가진 차보다 좋구만. 코레고스는 찍혔다 나한테. 그 다음에 안티고네 보면 안티고네 이제 여기 대사 중에서 경건한 범행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거 봅시다. 경건한 범행. 안티고네가 얘기했어.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러니까 지하에 계신 분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그분 곁에 눕게 되겠지. 경건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티고네 이게 지금 완전히 맛이 간 상태인데요. 그렇죠? 경건한 범행 이게 이 지금 이 사람은 안티고네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죄를 짓겠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죠? 죄를 짓겠다. 나 뭐 까짓 거 뭐 한번 쑤셔주지 뭐 이런 분위기. 아 이게 거의 뭐 철판인데 지금 경건한 범행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갖다가 영어, 여러분들 히라보로 해봐요. 저도 잘 모르고, 영어,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sin is in crime. 이렇게 적어도, sin is in crime. 요 단어를 좀 보면은, 또 어떤 번역본에선, 두 holy thing, criminally 이렇게 해놓은 번역도 있어요. 요 두 개 다 일단 적어보세요. 'Sinless in crime, to holy thing, criminally'. 자, 영어가 잘 안 되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 발음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발음은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약간 그 티를 내고 좀 어깨를 들썩거리는 액션만 하면 괜찮아. 이 발음을 지나치게 이게 R자 나왔다 해서 지나치게 꼴려고 생각하지 말고 L과 R은 거의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자, 'Sinless in crime, Do holy thing criminally. Do holy thing criminally. 예. 여기서 지금 이 경건한 범행이라고 하는 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범행 그러면은 do holy thing criminally를 갖다 지금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crime하고 이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sin이라는 단어하고 cri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sin is in crime. 그러면은 sin하고 crime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자 가만히 있어봐. 누가 영어를 잘하게 생겼나? 영어가 이스맨네가 영어도 좀 하시나 몰라. 이스맨네 이렇게 고개를 들자고 이제 갑자기 짱박히는 이스맨네가 되고 있어요. sin이 뭐야? 저속충은 sin하고 crime하고 어떻게 구별되나? 크라임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전 짓는 범죄나 그런 거고 씬은 신한테 짓는 죄 사람들 분위기가 영 못 믿어 없다는 느낌. 자, 저 밴드에 앉으신 분 얼굴을 감싸고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감싼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씬은 원죄에 가까운 개념이고 크라임은 그 범죄 행위 이런 개념 아닌가요라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 앞에 앉아 계신 그 넥타이맨 영어가 좀 되시는 분, 되게 생기신 분 말씀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불안하니까 끝장을 내주세요 여기서. 씬은 도덕적 개념에서 본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되고요. 예. 형법적 사람이 규정한 법에 의해서 규정된 죄. 예, 옆에 계신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끝장을 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끝장을 내주셨네. 다시 크게 얘기해 보세요. 씨는 도덕적 개념에서의 그 죄인 원죄에 가까운 죄이고요. 크라임은 사람이 규정한 형법에 의해서 법에 금지되는 행위에 나타내는 범죄라고. 원죄라는 말은 빼야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이 좀 뒤에 계신 분도 가까웠는데 원죄라는 말을 해버리면 지금 이 상황이 희락비극이잖아요. 희락비극에서 원죄라는 말 나와버리면 이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 원죄 없이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죠? 여기서 제가 원죄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덕적인 말이에요. 도덕적인 어떤 죄의 씬이 가깝고, 크라임은 말 그대로 규정된, 형법이라고, 예전에 형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만들어온 하나의 법률상의 그 과오, 이것이 이제 크라임이고, 씬은 도덕적인.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이 입장이 sinless in crime이라고 하는 단어에 딱 나와 있죠. 그렇죠? sinless in crime. do holy thing criminal 이거는 이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지하에 계신 신들에게 경건한 행위를 한다. 죄를 형법상의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하는 행위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여기 sinless in crime 딱 이렇게 말하면 뜻이 확 드러나죠. 안티고네 입장이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여기 지금까지 프롤로그에서 하는 안티고네 입장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Sinless in crime에 이 사람은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법을 어기면서도 자기는 어쨌든 도덕적으로 또는 지하의 신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겠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 이 Sinless in crime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멋진 표현인데 이게 우리말로 참 옮기기, 천병 선생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나오면은 히라보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병 선생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멋들어진 우리말로 옮기는 것에. 네? 그러니까 경건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말 안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말을 동시에 쓰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말하자면 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씀으로써 입장을 확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순어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히라보로 옥시모론이에요. 옥시모론. 옥시크린이 아니라 옥시모론. 자, 따라 읽어보세요. 옥시모론. 옥시모론. 옥시모론. 자, 우리말로 해서 옥시모론에 해당하는 말을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 양반 한번 해봅시다. 옥시모론에 해당하는 말. 진달래꽃에 나오는. 진달래꽃, 이런, 탁월하신 분이야. 시심이 막 솟았나요? 자, 진달래꽃에 나오는 뭐요? 나보의 옆에 가실 땐 거의 보내드리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어떻게. 무슨, 왜 무슨이야? 무슨. 왜 무슨이야? 뭐? 네? 코레고스 뭐? 찬란한 비극. 찬란한 비극? 코레고스 왜? 누비라를 가신 분들. 뭔가 다르지. 1500cc 이상의 승용차를 가신 분들은 역시 뭔가 해도 찬란한 비극. 또, 지금 빨리 말해봐요. 진달래꽃 있어. 있는데 왜 부비다 말아. 절여받는다는 거 뭐예요? 절여받는 거. 사뿐히 절여받는다. 이런 거. 이런 느낌 있죠. 그 다음에 아주 빤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봐요. 빤한 것들. 자, 조현주 씨 얘기해봐요. 눈치 보지 말고. 선배님들 시키기 전에 여기서 끝장을 내야 할 거 아니야. 같은 직장에 선배님들에게 민폐가 가니까 항상 여기 요줄에 계신 분들은, 옆줄에 계신 분들은 이 처지를 생각해서 이 끝장을 내셔야 돼. 자, 뭐, 선배님들 지금 다 떨고 있어. 내일 직장생활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주셔야 됩니다. 현명한? 네? 현명한 바보. 현명한 바보. 이런 말, 이런 표현. 그죠? 네? 자, 끝장을 못 냈으니까 옆에 분들 갑니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후배 때문에 이렇게 빈폐를. 자, 옆에 계신 선배님. 여기서 끝내야 저 선배님 제일 선배님 같은데. 중간 선배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직장의 인연마저도 끊는 이런. 잔인한 친구들이야. 잔인한 친구들. 현명한 바보.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옥시모론이라는 게 이제 이 역설적인 효과를 위해서 모순되는 단어들을 서로 조합해서 쓰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효과를 내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서로 어긋장 나오는, 서로 대립되는 말들을 조합해서 쓰는 수사학적 기법이 이제 모순어법,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리스인 크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안티고네 그 다음 대사에서 그곳에 나는 영원히 누워있게 될 테니까 그러나 너는 원한다면 신들께서도 존중하시는 것을 경멸하려무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티고네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대사로서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는 서로 갈 길이 갈렸습니다. 근데 이스메네가 여기서 이 프롤로그스에서 경건한 범행을 저지른다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이 비극 이 드라마의 효과가 아주 딱 이제 입장이 분명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대의 연구가들도 이 그리스 비극을 연구하는 드라마를 연구하는 연구가들도 이 구절에 주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경건한 범행이라고 하는 대사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자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해보자면 이런데 와서 아카데미에서 이런 게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명한 학자들 이름 한두 개씩 이렇게 주서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영 가오에 도움이 되는 이런 오늘 이상한 일본어가 계속 나오는 저는 이 명예롭다 이런 말보다도 가오 이게 더 우리에게 다오는 가오가 쓴다 이게 가오가 일본말로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근데 면목이 선다라든가 뽀대와 간지와 그 다음에 예? 예? 누가 저 뭐라고? 후카시 예 그렇죠 뽀대 간지 후카시 이게 다 합해진 말이 가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강의 들으면서 가오라는 말이 나오면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 뭐 가오가 안 서네 뭐 이런 거 딱 이렇게 일 때 그러니까 명예가 안 서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오가 안 서네 이런 건 평상 일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 너무 지나치게 명예란 말은 고귀하기 때문에 가오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귀한 영역에까지 이를 쓸 수 있어요. 이게 골고루 이게 빨리 우리말 사전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데서 이제 와가지고 오이디푸스 아니 이 안티고네 대사 하나 정도는 외워야 되고 경건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런 정도는 외워야 되고 이런 것에 주목한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헝가리의 이제 마르크스주의 그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문해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게오르 쥐에르지라고 하는데 게오르크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카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소설의 이론 있습니까? 조 선생 한번 찾아봐요. 심설당에서 나온 게 있어요. 심설당 말고 최근에 개정판이 김경식 교수가 선생이 번역한 게 하나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예? 문해출판사? 예, 문해출판사에서 나온 이거 같은 출판사네. 문해출판사에서 나온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문해출판사에서 나온 건 없고 아 그걸 오늘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 다음 주에 갖고 올게. 책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 소설 이론 독일어 파는. 제가 또 이쁜 책 하면 이게 이쁜 책이 좀 있어야 가오가 서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다 봤죠. 안티고네 그 독일어판 그런 거. 그보다 또 색깔이 진짜 이쁜. 준영군 잠깐 일어나봐. 책이 요 색깔로 돼 있는 표지로 돼 있는. 자네 얼굴이 필요치 않았어. 응? 자네 가오는 필요 없고. 응? 그러니까 저 색깔로 돼 있는 게인데 진짜 문구판 이쁜 게 있어요. 게오르크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딱 알아둡시다. 비극에서 범죄는 지금 안티고네 이걸 말하네요. 아무것도 아니거나 하나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딱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 독일어로도 영어로도 symbol,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게 영어로 옮기면 nothing. 루카치 이 책은 nichts. 아무것도 아니거나 하나의 상징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정도는 일단 사서 가지고 계셔야 돼. 비싸지도 않아. 10,000원도 안 돼. 알겠어요? 학생 뭐 보고 뭐 한다고 그러면 이거 사. 루카치 이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이 소설의 이론 있어? 없어? 뭐 하는 짓이야? 어? 도곡과 2학년 학생이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이 없어? 어? 티오리 데스 로만스. 이거 사? 독일어로. 독일어로 사든 우리말로 된 걸 사든 어쨌든 이게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 왜냐하면 루카치의 이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의 독특한 서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서사시하고 이 비극과 부분은 구별되는 근대 사회의 독특한 서사 양식으로서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잘 되새겨보세요. 고대의 서사시와 드라마, 비극 드라마하고 대비되는 근대 사회의 독특한 서사 양식으로서의 소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게오르크 루카치는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 드라마나 서사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겠죠. 그거하고 대비되는 근대적 서사 양식으로서의 소설을 얘기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안티고네를 딱 읽고 또는 호메로스 일리아스를 읽고 그 다음에 뭘 읽으면 좋을까? 좀 내가 가오나게, 가오가 서게 좀 멋있는 이론서를 하나 읽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책을 이제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고 아는 부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넘어가요. 읽고 가는 거예요. 소설의 이론. 이 소설의 이론의 첫 번째 문장이 아주 멋지고 유명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드셨어요? 아니? 이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문장이 아주 멋지고 아주 유명하고 정말로 그 명문 중에 명문 중에 하나의 명문 중에 명문. 아, 정말 젊은이의 가슴을 이렇게 둥둥둥 뛰게 하는. 응? 아나? 아는 사람 얘기해봐. 저 넥타이 멘붕 좀 유식한 것 같은데. 넥타이 멘붕이 대답을 못하면 옆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죠? 옆에 있는 분들 동료 아니에요 혹시?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에게 패기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앞에 있는 분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건너편에 있는 분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빨리 말해봐. 자네 말해봐. 어! 어, 자네 왜 그래? 생긴 것 같지 않게. 빨리 여기 봐. 하늘에 빛나는 크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아, 이제 눈을 감고 얘기해봐. 이게, 이거는, 이거를, 이걸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인터넷 검색 엔진 같은 데 들어가서 있잖아요. 루카치 소설의 이론 이렇게 딱 치잖아? 그럼 이게 나와. 책을 안 사도. 눈을 감고 외워, 외워. 이런 걸 외우라. 자, 얘기해봐. 하늘에 빛나는 나? 뭐라고?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사랑하는 세상 얼마나 아는 거예요? 살아가는? 살아가는 의미.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그 다음, 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다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그게 다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시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멋지죠? 그 시대가 언제냐? 그리스 시대라 이게. 그리스 시대에는 그 다음이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이 고대 히라부 시대에는 모든 우주와 인간이 하나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대에 와서 근대 세계에 와서는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대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걸 끊어내 버렸어. 하늘의 이치 이런 거 안 따져. 오로지 인간 중심의 세계가 돼 버렸어.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근대 철학을 전공했으면서도 근대 세계가 너무 싫어.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러니까 그 별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던 시대였다 이거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 이거죠. 근데 근대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이론의 첫 번째 문장이 정말 멋지잖아. 그죠? 이게 이제 참 에탄올인 근대 사회에 대한 이 근대 사회를 갖다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에탄올인 어떤 말을 갖다 루카치가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구절인데 어쨌든 루카치의 이 고대 사회에 대한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한 이런 해석을 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새삼스럽게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의 대립 관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크레온의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해. 국가의 법을 어긴다는 거. 근데 안티고네 얘 완전 생떼를 부리는 거라고. 우리 근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지하의 신들에게 뭐 섬주님에게 밥 주나 뭐 산신 지금 이거는 완전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대인들에게. 그런데 고대인들에게는 이 드라마를 보는 히라빈들에게는 이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죠. 이 미신이 아니야 안티고네가 이게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시대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안티고네 입장에 동조했을 거라.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안티고네 입장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면 크레온이 안티고네는 에라이 니미를 하고 자살해버리잖아. 근데 크레온이 결국 나중에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뭐예요? 코로스가 한마디 하는 말이 뭐예요? 오만한 자의 큰 소리는 그죠? 그 별로 큰 타격을 받게 돼요. 늙어서야 지혜를 가르쳐준다. 너 늙어봐야 안다 이놈아. 이렇게 크레온을 훈계하고 있어요. 코로스가 어떻게 보니까 크레온의 입장은 이 히랍 비극을 보는 드라마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얘가 낯선 입장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 저기 아 이건 숙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할 일 투두 리스트 중에 하나. 집에 가서 게오르고 루카치 소설 이론의 첫 번째 문장을 찾고 가능하면 첫 번째 문장이 이어지는 첫 번째 문단 있죠? 문단. 그 문단까지 전체를 한번 딱 보고 음미를 해봐. 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것을 20세기 철학자 게오르고 루카치는 어떻게 그것을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렇게. 참으로 멋지고도 멋진. 저는 그 루카치의 그 소설 이론 첫 번째 문장을 딱 보고 너무나 이 감동을 했어. 너무나. 내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근대 사회라고 하는 이 쓰레기 같은 세상, 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우리는 술이 취하기 전에 절대 별을 볼 수가 없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술 취하고 길에 너블러져야 별이구나. 아니면 전봇대 부딪혀서야 별이 보이는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정말로 그 지금도 그 제가 이제 그 우울하고 그럴 때 우울할 일도 거의 없지만 아, 우울하고 싶을 때, 뭐 이럴 때는 그걸 보는 몇 가지 중에 하는데, 가장 우울할 때는 물론 이제 화양연화를 보지만,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극에서 범죄는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의 상징이다. 지금 그러니까 루카치가 보기에 안티고네가 저지른 이 비극은 분명히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안티고네가 저지른 이 범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 뭘 상징하는가 이걸 찾아보는 거. 그리고 안티고네의 경건한 범행이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 쉬었다가 코러스를 준비해, 쉬는 시간에.